깊은 이 바다 위로 내 모든 걸 띄워보내도 다시 돌아올 거야. 푸른 파도를 타고 내 곁으로. 지난 아픈 기억도 바람 속에 실어보낸다. 잠시 길을 잃어도 내 두 발이 기억해 나의 꿈. 그곳 우리의 스토리 깊어도 슬퍼도 우리 마음에 숨어 매일 자라고 있어. 변하지 않는 우리의 꿈과 사랑 얘기 뚜뚜뚜 잠시 길을 잃어도 내 두 발이 기억해